빛바랜 너의 기억이 흩날리고 이따금씩 생각해 잠겨나 거울에 빛이 나와 눈을 맞추고 못다한 얘기 속에 머물러 눈을 감아보는 걸 답답한 눈빛 속 그 안에 가득 찬 네 얼굴이 떠올라 긴 한숨으로 참아라 오늘도 밤새 비가 내려와 빗소리로 재워도 열어도 작은 흔적마저 거대할 만큼 날 덮친 그리움에 멈추어도 오늘도 네 안에 머물러 오늘도 너만이 채워줄 오늘도 긴 어둠은 승에 삼키듯 내 추억 가득 밤이 지나도 oh yeah, yeah, yeah. 고요해진 새벽과 함께 밀려오 긴 공허함을 떨치고 싶어 너를 그려보는 걸 네 맘 다 느껴져 홀로 너만은 걸 비워내 아직도 나 못 답이온 not to me 남겨둔 이 모습에 기대차 밑으로 가 뜨감에 발고드는 후회들 속 금빛 밤의 break 뜨감은 위험해 I know yeah.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려 난 맘을 다 잡지 시간마다 날 더 다가치고 보고 싶은 마음 잡아두고 언제나 어깨 열어둔 이 방을 채워줄 널 기다리는 중 밤새 네가 내려와 내 맘 가득 채워줘 말할 수 외면하지 못해 너로 새겨둬